책 그리고 저자와 독자가 함께하는 깊고 넓은 북토크 독자적인 책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독자적인 책수다 국민대 박종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려사의 재발견 오늘을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려 왕실의 기운을 찾아서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책 만든 사람 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이 형 박태근입니다. 예, 저자 박종기입니다. 자, 저희 이제 1부 천하 통일편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고려 왕실의 기원을 찾아서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의 상군이었던 세종이 편찬한 용비어 청가의 탄생 배경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예, 예. 어느 집단이든지 이제 결국은 이제 한 왕조나 국가를 세웠을 때 그 어떤 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자기의 어떤 뿌리랄까 이런 걸 세우는 것은 역사의 하나의 어떤 뭐 필연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점이죠. 바로 이제 조선 왕조를 건국했 어떤 이 이씨 집안도 결과적으로는 그 손자 세종대왕 때 가면 가게를 새롭게 정리하고 소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것이죠. 우리가 요사이는 이제 용비어천가라는 것이 상당히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아부하는 하나의 용어로서 용비어천가를 그렇죠. 쓰게 됩니다만은 예,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예, 이제 얘기를 이제 용비어천가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여기서는 분명히 세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나는 저 과감하고 대단히 결단력 있는 군주 같은 뭐 국왕의 기록을 쓴 실록을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전대의 기록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실록을 보는 거예요. 네, 명분을 내세워서. 네,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태조 총서 실록에 보면 자, 이 세종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할아버지 이성계에 관한 활동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1380년에 저 소위 유명한 황산전투. 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이게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이 조선왕조 건국을 가는 결정적인 공이 이제 황산전투인데 왜구를 물리친 전투인데 이 전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갖고 그러다 보니 자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제 증조부하고 이제 고조부의 행적까지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이방원까지 해서 여섯 임금 육룡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어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하나의 어떤 자기 조상을 미화한다 할까 정리하는 아이덴티티죠. 네. 이제 이런 것이 고려사에도 태조 왕건이 고려 왕조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조상에 대한 기록이 이제 정리한 것이 3대를 기록한 거죠. 통상 이제 이 국왕이 자기 조상을 정리할 때는 4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 왕건은 3대밖에 정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적인 전통으로 따지면 왕가로 했을 때 사조가 정리가 돼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조선의 사대부의 족보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사대부도 이제 사대부는 고조 정조까지만 하고 외조부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조식 고구라고 하는 거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태조 왕건이 요 3대밖에 정리를 못합니다. 그럼 그 위에 사대조의 실체가를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네. 아마 이때부터 상당히 발언을 했다. 네. 이제 이렇게 되어서 나온 거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한 것은 이 고려 왕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네네. 이거는 과거에 삼국에 어디하고 연결될 것이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을 쓰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이 고려 왕실에 대한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하다면서요? 예, 그렇죠? 취약하죠. 취약하게 돼 있고.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이제 이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 한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송나라 사신이 서긍이라는 사람이 네네. 와서 이제 이 듣고 본 것을 적은 것이 소위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남아있죠. 그죠? 예, 예, 예. 그 이 기록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고려 왕실의 어떤 단서를 이제 기원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예. 그 대목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이 서긍이 기록한 예. 고려 왕실에 대한 대목이요. 고려 왕실의 선조는 대개 고구려의 대족이다. 고씨의 정치가 쇠퇴하자 나라 사람들이 왕건을 어질게 여겨 드디어 왕으로 세웠다. 왕건은 후당 장흥 3년에 스스로 권지국사라 칭하고 후당 명종에게 봉작을 청하자 명종은 왕건을 고려의 왕으로 봉했다. 기록만 보면 마치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 왕건이 고구려의 왕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생략이 지금 많이 되어 있던 거죠. 네네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려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요 상당히 이제 생략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고려가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것이 이제 또 다 고려 도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스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고려 도경 다른 부분에 보면 고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걸중상이라는 사람의 아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기록에서는 고시의 정치가 쇠하자 바로 왕건이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고구려와 발해를 이어서 들어선 왕조라는 걸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신단으로 이루었던 서궁이 분명히 이 고려인들의 사료들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기술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 서궁이가 여기 와서 머물렀던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한 달이요? 예. 참 아쉬운 것은 고려 도경이라는 건 돈은 그림이죠. 네네. 경은 이제 그 글을 쓴 건데 네네. 아마 자기가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봤던 것을 그 당시는 뭐 사진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림으로 남긴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림은 없어지고 이제 글만 남아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글과 그림을 같이 해서 고려를 이야기한 건데. 예예. 예. 네. 아마 그림이 남아 있다면 정말 이제 풍부한 우리 역사가 풍부해져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 이 고려사 이 서희열전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종 12년 때 일인데 993년 이제 예. 그때 이제 고려와 거란의 전쟁기에. 이 고려의 서희와 거란 장수 소선영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대목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그 고려와 발해를 잇는 고려인의 의식을 좀 다시 거론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희는 어쨌든 우리는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소선영은 뭐냐하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의 고려 땅은 현재 만주 지역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가 지금 압록강까지 진출해 갖고 이걸 침략해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송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병했다고 얘기하니까 서희가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아.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네. 땅의 경계를 따지자면 당신네 수도인 동경도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네. 이 당시에 서희와 소선영의 대화는 진짜 이 영토를 둘러싼 영토 고려판 이거 좀 동북공정 같은 예, 그런 논쟁이라고 식의 논쟁이네요. 예. 그죠? 예. 예. 고려를 건국했던 고려 왕실 집단도 이거는 고구려 발해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조가 즉위하고 나서는 자기 3대까지밖에 정리를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서긍이가 또 이제 되돌아가고 난 다음에 대체로 1170년이니까 한 50년 후에 이제 고려 의종이라는 이 사람은 무신정변때 피살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고려 의종이 소위 이 집권하면서부터 왕실 역사를 새로 정리한 거죠. 이게 유명한 이제 소위 편년통록이죠. 예?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태조 왕건 때는 3대까지 밖에 정리 못 했는데 6대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 편년통록에서. 예, 예, 예. 근데 이 고려 왕실의 역사를 새롭게 편찬한 편년통록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사실 예. 이게 전해졌으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을 텐데 거기에 일부 내용이 고려 세계에 실려 있다. 제일 첫머리에. 예. 첫머리에 좀 인용되어 있다는 예, 정도네요. 예. 그렇죠? 예. 예. 특이한 거는 그 이 편년 등록에 나타난 그 고려 왕실 세계도를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은 이 당숙정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예, 예, 예. 예. 이건 상당히 좀 그 특이한 사항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이제 왕건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 당나라 숙종이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됩니다. 고려 말에도 충성왕 때 예. 원간석기 때 숙종이라는 중국 원나라 학자가 이 고려사 기록을 보고 숙종이라고 하니까 숙종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 왕실에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이재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선종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긴 논란이 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당나라 숙종이 여기 와서 작재근의 딸하고 혼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보면 왕실을 미화하기 위해서 후대에 더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조선 후기에 가면 성호 이익 같은 사람은 아마도 이 당나라에서 온 큰 부자 상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나라 숙종이 와서 왕건의 저 할아버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려 왕실이 당시에 당나라의 상인 집단하고 교류를 했다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당숙종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태조 왕건의 그 조부 작세건이 당과의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려의 이 왕건의 후손 그 조상들이 고구려와 발해에 기원했다. 기원했다. 뭐 이게 핵심이네요. 네, 예. 자, 이것을 둘러싼 이 그 이 동국공정에서의 어떤 쟁점들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예, 처음에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왕건이가 후당 장흥 3년 932년에 책봉을 받았다. 이게 하나 큰 꼬투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최근에 중국 학자들은 소위 동북공정이 이제 처음에는 고려가 이 저 중국의 변방 왕조지 한국사의 기원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다음이 뭐냐면 여기에서 책봉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네. 거기 이제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 왕건에게 책봉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대는 장회의 무족이다.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제후다. 네, 이 창의 웅번이다. 창의 웅번이다. 네. 이 구절을 갖고 소위 이제 왕건은 본래는 이 중국에 있는 회화 유역의 명문 거족이다. 그리고 왕건도 기원이 사실은 중국에 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얘기, 고려도경의 얘기, 서희의 얘기, 그리고 이 모든 얘기가 다 부정이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네. 고려 왕실의 뿌리에 대한 그 주장과 해석의 차이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려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사람이 가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네, 네.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은 이미 저의 책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이미 고려의 이 동이족이 회수 지역에도 살고 회수 지역이나 일대 산동반도 지역에 상당히 살거든요. 네. 그 지역에 따라서 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동이족이 이쪽에 살았다. 이 세력이 나중에 이제 주나라에 쫓겨갖고 이 한반도로 넘어왔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는 것은 이미 60년대 국내 연구자에서 해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걸 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걸 갖고 고려 왕실이란 것이 중국에 기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글을 써서 이제 고려 왕실의 기원이 고려 발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역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극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런 그 변경사나 경계사라고 한 것이 사실은 교류사의 한 거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교착되고 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과 같이 어떤 국경의 번듯한 국경의 개념이 있고 뭐 네. 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사실 뭐 네. 동이족도 있었을 것이고 한족도 예. 있었을 예. 것인데 예. 그렇죠? 예. 결국은 예. 그 만들어진 성격과 그 이후의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그 오늘날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저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이 훨씬 더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대서 그래서 뭐 또 미국이 그러면 뭐 페닉의 국가나 흑인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양한 네. 종족들이 들어와서 어떤 국가를 건설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네. 행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 미국도 그 영국의 이주민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면은 그렇죠. 뭐 우리의 연장 아니냐 이래버리면 네, 사실상 네. 네. 과거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재화 시켜버리는 이런 좀 역사적 오류가 네, 그렇죠. 확대되는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이제 역사 그렇죠. 해석에 개입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또 중국은 또 국가 주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동북공정도 사실 국가 주도위에서 만들어낸 그렇죠. 그 프로젝트잖아요. 네. 네. 일종의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역사가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반역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이제 이 고려 왕실의 기운을 찾아서까지 저희가 뭐 이 고려 왕실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예. 스님께서 정리해 예. 주신 대로 이 고려와 발해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어졌던 당시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예.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천하 통일이 이루어졌던 이 과정들을 좀 총괄할 시간인데요. 모두의 저희가 기존의 좀 궁예와 견훤을 악한 그 일변도로 좀 그렸던 과정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식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야말로 후삼국 시대에 모두가 이제 삼한 통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각기의 영웅들이 정말 한판 승부를 예.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좀 한계 차이 이런 것들의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역사는 결과적으로 성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예. 이 성자를 위주로 해서 써져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성자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자의 기록이라는 걸 전제로 하되 성자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뭔가.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만 천하를 통일했던 왕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인 평가 역사적인 덕목이 뭔가 이렇게 봐버리고 또 패자였던 견훤과 궁예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덕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봄으로써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자의 길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일방적으로 왕건이 천하의 도덕군주가 되고 궁예와 견훤은 아주 폐악스러운 군주가 되어버리는 낙인을 찍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것이 현대 역사학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자는 성자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패자는 패자대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반성적인 자세랄까. 네네. 실제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궁예와 견훤과 왕건이 그 당시 시대의 영웅으로서의 어떤 그 출신 성분이나 그 이후의 성장 과정이나 또 본격적으로 이제 후삼국 시대의 군주가 돼서 벌였던 그 과정들에서 보면 굉장히 그 특장점들이 좀 네, 그렇죠. 더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뭐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보면 상당히 어떤 금수저 같은 오늘 얘기한다면 궁예 같은 사람들 예, 왕건 예, 같은 예.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의 어떤 그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또 견훤과 같이 아주 시골 출신 그리고 네. 아주 하급 군사에서 출발했어도 하나의 어떤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뭐 이건 보면 흑수저에서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영웅적인 자질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역사 이런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랄까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란 것이 자기의 출신보다는 자신의 어떤 노력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내면화시켜 갖고 민중들에게 호소를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역사 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영웅이라는 것이 어떤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명을 바뀌어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3인의 역할과 인물들이 이렇게 매번 적대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연대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특히 사실상 그 왕건도 20세에 궁예 부대에 들어가서 거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또 궁예도 왕건 젊은 20대 청년을 젊은 피를 써야 되는 거죠. 선주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나주 전투에서도 일정한 직책을 주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다라는 것은 궁예도 역시 왕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궁예도 훌륭한 거죠. 쓸 줄 알았던 그 국왕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던 것도 반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건이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던 1차적인 것은 역시 궁예가 그를 신뢰했고 또 궁예 밑에서 나주전투에 승리하고 최대한 어떤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는 것은 궁예였고 또 궁예로 인해서 왕건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영웅군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반전의 묘미랄까 또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왕건이가 이 40년 전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전투였던 이 팔공산 전투가 도리어 이 패배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셨던 이런 건 역사의 반전이다. 아, 예, 그렇죠. 예, 역사의 반전이다. 예, 예. 그것도 그런 반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신뢰 또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역사적인 반전을 가져온다. 역사적인 반전이란 게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건 충분한 어떤 자기의 어떤 아래 사람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40년간 전투지 마지막에 가서는 그야말로 총칼 한번 들지 않고 갑자기 경순왕이 기순하고 견훤이 기순해서 아들의 목을 베어달라는 이건 역사적인 반전이고 우리가 또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반전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또 어떤 새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중요한 어떤 좋은 덕목이다.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봤던 소위 말하는 이게 무장 이성계와 그다음에 또 개국의 하나의 어떤 사상가이자 어쨌든 설계자로서의 정도전의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로 봤다면 사실상 고려 건국기에 이 3인이 펼쳐지는 좀 더 입체적인 과정은 오히려 고려 건국 과정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이 과정을 조금 더 그 좀 더 밀도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시대적 소명을 정말 그 더 깊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좀 더 덕장과 어떤 화해와 좀 더 드넓은 그 시각으로 보는가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고려 조선의 건국보다 고려의 건국 과정이 오늘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관찰거리와 교훈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건국 과정 진통기라고 할까. 네네. 적어도 이 고려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 후삼국 전쟁이라는 게 50년이다. 50년 동안의 반전과 반전의 그들 끝에 천하가 통일됐다. 네네. 그러면 보면 이성계 조선의 건국 과정은 1388년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조선을 건국한 1392년 4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조선왕조가 건국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려는 50년간의 어떤 진통 끝에 하나의 어떤 왕조가 탄생한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반전이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의 건국이 훨씬 더 역사적인 어떤 교훈이나 역사적인 덕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죠. 네.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측면의 시각이 아니라 어떤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여는 그런 시각으로 봤다고 본다면 이 3인이 펼쳐지는 그런 그 정치 드라마로 본다면 그죠? 새로운 건국기에 시대적인 그 격변기나 재편기에 정치 드라마로 본다면 좀 다른 그 교훈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3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었다 할까. 견훤 때문에 왕건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왕건 때문에 견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궁예는 궁예대로 세 사람이 서로 얽혀갖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이런 건 대단히 이제 이 조선 건국에 있어서 사대부와 무장 세력이 결합해서 그대로 4년 동안에 일사천리로 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교훈도 훨씬 더 깊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서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후삼국 전쟁에서 시작해서 고려왕조 건국까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연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게 다는 아니다.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방송을 듣는 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역사가로서 얼마든지 그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흥미를 끄는 그런 좋은 소재가 바로 이 후삼국 통합전쟁과 고려왕조의 건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도 우선은 상당히 역동적인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신라의 쇠퇴기에 나타났던 민중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게 요구가 이제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에 바탕한 시대적 사명을 인지한 영웅들이 또 있었던 시대고 그리고 그 영웅들의 다툼이 이제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선과 악이 아닌 삼자구조 구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학관계 같다라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고려사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역사적 정통성 이런 얘기들 동북공정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개성이라는 공간의 위치도 그렇고 이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북이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도 충분히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얘기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짐작 이런 것도 조금 들었어요. 그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보려고 한다면 고려의 어떤 통일 과정을 봐야 된다. 거기에서 역사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현재의 어떤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인 남북 통일 문제도 그 과정을 이 후삼국 통합 과정을 하나의 어떤 반면교사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고려왕조의 역사는 상당히 이제 오늘 현대 역사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현대사만이 현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 전에 건국되어서 500년 동안 지속했던 이 고려왕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뭐 다양한 지방 호적들의 다양한 세력들을 어떻게 귀합 파느냐의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흐름들을 어떻게 또 읽어내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기였던 그렇죠. 만큼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진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후삼국 시대의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물론 뒤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시기를 좀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후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의 이거는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항상 이제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고려의 삼국 통일은 신라에 비해서는 적어도 어떤 외세가 개입되지 않는 상당히 어떤 통일이 아니냐. 그 신라의 삼국 통일은 아까 뭐 견원도 후백제를 근거하고 나서 당나라의 소정방과 신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를 망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외세의 개입이라는 것이 신라의 삼국 통일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면 고려의 어떤 이 후삼국 통합은 어떤 외세하고는 결정 없이 자체 내의 어떤 역사적인 동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한다면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통합, 실질적인 통일은 이 고려왕조가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통일 과정도 보면 물론 이제 힘이라는 게 작용을 했겠지만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릴 정도였으면 이미 그 기층에 깔려있는 민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다 넘어갔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힘으로 A가 B를 이겨서 그냥 복속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민심이랄까 여론의 향방이 이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견원이 서서 제발 들어왔다. 경순왕도 제발 들어왔다. 물론 마지막에 뭐 신군과의 전투는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전투는 사실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는 기록에서 그럴 때 볼 때 이 후삼국 통합은 어떤 민심의 통합이었다. 민심의 통일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신라의 통일이 또 하나 갖고 있는 한 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통일 이전에 신라의 지배 엘리트였던 진골 귀족이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정치적인 독점권을 노려버렸다. 네네네. 그러므로서 과거의 옛 백제와 고구려의 인적 문화적인 자원을 통합하지 못했던 거죠. 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지 못한 거죠. 네.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질서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려는 실질적으로 후삼국을 통합하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인적 문화적인 자원을 흡수해서 새로운 어떤 다원 사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만드는 점에서 고려 통일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통일에 의 보면 왕건과 궁예와 이 견훤이라는 서로 다른 캐릭터의 영웅들의 어떤 각축이 그런 것을 붙인 것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제까지 살펴본 과정에서 이미 그런 시사점들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지방 호적 세력들을 인정한 차원에서 뭔가 기존의 통일신라에서 보여줬던 어떤 혈족 중심의 귀족 골품제 같은 것으로 중앙 집권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이 귀역 과정에서 좀 보여지지 않는가. 네, 그죠? 이 정도 됐다면 이제는 그들을 인정한 새로운 논의 구조, 새로운 어떤 중앙 집권적인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조금 더 과거보다는 진전된 형태의 사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뭐 통일 신라의 어떤 혼란상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었다고 그렇겠죠.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역사란 것은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절대 아니다. 통일신라가 뭐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권이 존재함으로써 새로 들어설 고려 왕조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다는 역사의 어떤 경계를 준 점에서는 통일신라도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궁예와 견훤과 왕건의 어떤 세 사람의 어떤 각축의 보면 삼국의 어떤 문화 정치적인 자원이 서로가 어느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끌리지 않고 조화롭게 갈 수 있다는 걸 보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통일은 조금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을 통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상당히 높이 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는 좀 이 고려의 통일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네.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시 들여봐야 될 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1부 순서 전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2부 개혁과 개방 고려 왕조의 기틀 마련하다 편에서 저희 이제 고려 왕조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와 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들을 고려사의 재발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차탕마님, 세 명의 영웅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주의자로 다가온 궁예, 패도를 추구하다 스스로 무너져버린 견훤, 드디어 고려를 건국할 왕건까지 끝까지 정도를 추구했기에 삼국통일이 마지막 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책수다 방송이 내용이 다소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방송이 재미있게 다가오는 건 저자 선생님의 내공과 대표님 포근이 형님의 진행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항상 좀 쉽고 재미있고 다가가기 쉽게 방송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저희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위무사님, 1부 4장 견훤의 마지막을 보고 들으며 권력욕에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도 없고 동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짧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진도에 맞추어 책 읽기는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고려사의 재발견 방송과 더불어서 저희 주말에 새롭게 함께 읽을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다음으로 읽을 책인데요. 심용환의 역사토크라는 책입니다. 심용환 선생님은 최근에 말하는 대로 어쩌다 어른 이런 여러 가지 방송 활동에서도 활발히 출연해서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발로 뛰게 계신 저자인데요. 열정적이고 따뜻한 젊은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하고 함께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심용환의 역사 토크라는 책을 놓고 위안부 문제, 친일파 문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이승만, 박정희, 부풀려진 고대사 문제,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깊고 뿌리 깊게 이야기되어 왔던 한국 사회 주요 쟁점 6가지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논쟁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 주제들을 놓고 심용환 선생님 모시고 저희 역사 논쟁을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또 뻥 뚫어질 사이다 토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책과 함께 이번 주부터 심용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이슈 토크 심용환의 역사 토크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독자적인 책수단은 책 읽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알라딘 서점과 함께합니다.